갈 거예요. 그댄 거기에 있어. 나 바람도 넘는데 그저 그대 지친 마음 안고 싶은 거죠. 저도 허락 될 순 없나요. 그댈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해. 아무것도 나에겐 너 하나밖에 없기에 다 가져가세요. 그대 지켜줄